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, 스위스 조선위원회,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가 9월 27일 남조선의 친미보수 세력들과 결탁하여 반공화국 비방중상에 날뛰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을 규탄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